New words and expressions. Nouns. 감기, 감기. 길, 길. 몸조리, 몸조리. 물가, 물가. 번호, 번호. 별일, 별일. 사모님, 사모님. 엄마, 엄마. 전화, 전화. 제11과, 제11과. 주소, 주소. 추천서, 추천서. 키, 키. Loan words. 메시지, 메시지. Verbs. 감기에 걸려서, 감기에 걸려서. 감기에 걸리다, 감기에 걸리다. 도와요, 도와요. 돕다, 돕다. 돈이 들어요, 돈이 들어요. 돈이 들다, 돈이 들다. 돌아올까요, 돌아올까요. 돌아오다, 돌아오다.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바꿔주다, 바꿔주다. 바꿨습니다, 바꿨습니다. 바꾸다, 바꾸다. 붙여, 붙여. 붙이다, 붙이다.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부탁하다, 부탁하다. 빌려주다, 빌려주다. 빌리다, 빌리다. 빨래하고, 빨래하고. 빨래하다, 빨래하다.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 주다, 설명해 주다. 시장 보러 갈게요, 시장 보러 갈게요. 시장보러가다시장보러가다 썼어요썼어요 쓰다쓰다 주문하시겠어요주문하시겠어요 주문하다주문하다 찾아요찾아요 찾다찾다 청소해야청소해야 청소하다청소하다 Adjectives 높은높은 높다높다 무거워요무거워요 무겁다무겁다 시끄러운시끄러운 시끄럽다시끄럽다 키가작은키가작은 키가작다키가작다 Adverbs 그만그만나중에나중에다시다시대단히대단히때문에때문에방금방금여보여보여보세요여보세요있다가있다가이젠이젠일찍일찍잠깐만잠깐만